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또 두세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합심하여 그런 중보하며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합심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또 이렇게 팟캐스트 같은 경우 또 거기서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을 또 나누고 이게 대외적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뭐 또 이제 가까운 지인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들이나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중요한 기도, 내 인생을 건 기도. 아,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서 또한 이것이 성취되길 바란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기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다 어느 장소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또 훈련의 목적도 있고 믿음을 자라게 하며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어떤 그 현장 안에서 그에 따른 충만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닌가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떨 때는 어떤 그 사역의 그 자리에 갈 때, 또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딸을 살릴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그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였나요? 그 딱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서 그 죽은 딸을 그 살리는 그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만 그, 오직 그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만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어떤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면 또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을 쫓거나 어떤 그런 신유나 어떤 이렇게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참으로 믿음으로 합심되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연합과 그런 어떻게 될까요?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적인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도 그 믿음의 분량과 또한 마음의 합심이 그 좀 필요하겠구나 해서 어떤 그렇게 대외적으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가장 그 친한 지인이나 믿을 만한 사람, 아, 이 사람은 기도해 주겠구나. 그런 사람한테만 이렇게 보이는 그 기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그런 기도를 나누고 또 그런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나누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매우 그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홀로 또 성령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니엘처럼 어떤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 안에서 또 그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교회를 말할 때도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성령이 너희들을 성전 삼아 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성전과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교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도 또한 그런 개인 기도로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런 만남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연합하며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또한 그 성경은 충분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나의 아버지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우리 아버지여라고 첫 그 주기도문의 기도에 가르쳐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그 첫 그 주기도문의 앞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늘은 어떤 그 장소보다도 어떤 권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우리라는 우리가 그 공통체적인 우리가 서로가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남은 자들의 그런 관계 그 또 그런 관계 안에서 또한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의 관계와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했던 모습들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모습들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습관을 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바쁘고 피곤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루터인가요? 칼빈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너무 뭐 일이 바쁘고 사역이 바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더한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그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그 신앙 생활과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그런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 나누다 보면 약간 답답하다는 걸 느낍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고 또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관계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내가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손을 올리면 그 여호수아의 전쟁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그 여호수아 그 하나님이 명령하여 전쟁한 것일지라도 그 전쟁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손을 올렸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의미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올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아론과 훌이 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손을 같이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기도와 함께 있었고 그 기도 가운데 연합하여 아론과 훌의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 뭐 팟캐스트를 제가 자주 들으니까요. 팟캐스트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뭐 우리 다 모여서 기도만 한다는데 나가서 뭐 외치고 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그런 자리에 참여하고 그래야 되지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또 그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이 또 말씀의 그 순종하게 하는 그 감동과 또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며 이루게 하는 능력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는 열심, 주의 열심, 나가 전도하라. 그러면 그 전도하라 하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답답한 게 뭐냐면, 간단한 예로, 전도하라. 때려지 못었든지 전도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명령으로 받음에 그것이 너에게 영생이 되고, 그것이 요한복음에 제가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됐을 때, 명령이 됐을 때, 순종이 됐을 때, 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바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지식에 새롭게 함이 되고, 그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바로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또한 신앙생활이요, 또한 그것이 은혜요, 또 궁극적으로 기도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너 안에 성취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성취되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 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전도하라 할 때, 그런 전도의 자리에 나갈 때 너 모양이 그런데 전도해서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너 율법적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기도하는 자에게 와서 기도가 다가 아니야. 나가서 현장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살리게 하는 것은 마귀의 꾀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며 말씀이 순종이 살아나며 또한 그 진리의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요 성김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보면 참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전도하게 하고 더 말씀을 더 읽게 하고 더 기도의 불씨를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친구와 그런 대화들이 나누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전도를 더 막게 만들고 오히려 기도를 더 힘을 줄이게 만들고 너 전도하면 다야 뭐 삶이 돼야지. 기도하면 나야. 현장에 참여하고 그런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의 힘을 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예로 요새 북한들이 많이 그런 전쟁들이 그 위험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나가서 돕고, 뭐, 외치고, 그런 정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베들린 잠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평화적인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그 월요 기도회였나요? 평화 월요 기도회였나요? 하여튼 그런 평화 기도회가 먼저 독일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한 명, 두세 명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점점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평화적인 그런 기도 운동, 기도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것들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기도의 그런 하나님의 그 은총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그 평화적인 통일, 독일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어떤 그, 전쟁 또한 그렇고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독일이 쳐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독일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안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또 그런 모든 환경이 다 이루어지고, 그때 그 영국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합심하여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분명히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친히 시행하리라. 너가 말씀 안에, 내 말 안에, 또 너가 그 말씀 안에, 말씀이 너 안에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자식이 뱀을 구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딨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그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의 때문에, 거룩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그런 본질, 우리의 응답의 그 모든 그런 시작과 본질, 그런 것은 그런 우리의 의, 우리의 기도에 많이 했음,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뭐 두세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너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너 영혼이 하나님은 만원이 여기지 않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그 자체가 은혜며 그 은혜의 그 자리 안에서 또한 그 말씀이 성취되며 그 축복이 너가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쉬지 말고 간구하라.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속히 이루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 믿음을 보겠노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궁극적인 본질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의, 우리의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40일 금식 기도했고 그런 애통하게 기도했고 그 무릎 꿇어서 그런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었느니라. 바로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응답과 축복과 그런 모든 우리 안의 기쁨이 있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식이 뱀을 구하는 자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악한 것을 또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그러며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게 하여 내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며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며 회개와 거룩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협력하여 선으로 세워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자녀된 권세를 얻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뜻은 끝에 예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에 예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참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너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영접한 자의 자녀된 권세를 믿느냐, 얻었느니라, 그 자녀된 권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안에 그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 아멘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역사하는 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이 은총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합니다. 기도 가운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번쩍 손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겸손히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순종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그런 겸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들밖에 또 기도는 겸손한 자들이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독일의 평화와 평화적인 통일이 그 기도로서, 그 기도의 씨앗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치십시오. 한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한국 위에서 산을 그냥 뒤엎을 정도로 청년들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50여 년의 역사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러시아, 하나님의 역사, 많은 전쟁 가운데 주를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맛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양육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더 나아가 연합한 기도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 것은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 믿음을 보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그 열매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 듣는 모든 자들이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주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약속해라. 너 바로 역전돼.